언제나 허전했던 내 번째 손가락 그 자리를 채운 반지 하나 너무 예뻐 보여서 다 다를 만큼 매만져서 이젠 정말로 내 삶 같은데 날 떠나간다고 다 돌려달라고 하는 그 살을 빼듯이 잔인해 그 말에 날 사랑했던 그대가 다른 사람 같네요 그 표정들과 말투가 낯설어 보여요 헤어지기 싫어요 다 하나라서 줄 수 없어요 반지를 주면 떠나갈까봐 사람이 짧은 하루 사이에 달라져서 날 사랑한다고 날 아껴준다고